너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단이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공개 구름 위에 섬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흘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저 부러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붕괴구름 위에서 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